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교직을 하신 분입니다. 아주 건강하셨는데 한 10여 년 전에 당신이 그분이 교사로 있는 그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다가 그만 이 공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치료차 병원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폐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폐암 상태가 꽤 진전이 된 상태였는데 참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그분이 그 병을 잘 이기셨습니다. 요즘도 이따금 통화를 하면 가끔 이렇게 기침 때문에 고생은 좀 하시지만 의사 말에 의하면은 그만한 것도 정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정말 감사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때 그 병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그걸 몰랐다면, 그 공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견이 돼야 하고 또 이 병을 병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그 병을 잘 아는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는 이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의사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도 살기 위해서는 의사를 꼭 만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병을 병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병이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병이 없다고 내가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서 그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사가 유능해도 환자가 이 병을 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영혼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급선무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영혼을 잘 아시고 우리 영혼의 가장 유능한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다른 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어떠한 종교라든지 어떤 선행이라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죄로부터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병을 병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처럼 죄를 죄로 알아야 됩니다. 병을 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듯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로마서 1장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1장 16절에 유명한 말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그 구원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도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게 뭔가 하면 죄를 죄로 보는 거예요. 죄를 죄로 볼 때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뒤로 가셔서 로마서 7장 13절 말씀을,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우리가 말씀들을 또 많이 읽을 텐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로마서 공부하는데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주일의 설교를 이 로마서를 갖고 하는 것은 이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큰 죄인가? 여러분, 뭐가 가장 큰 죄이겠습니까? 죄가 뭘까요? 오늘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죄로 여기는 것들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1장 26절, 27절 이렇게 보세요. 27절에 보면 그게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동성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동성애입니다. 또 29절부터 31절에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목록이 나와 있죠.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9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굉장히 다양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할 것은 이 목록은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죄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죄 자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입니다. 아주 어떤 중요한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목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의함, 추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이런 것 등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목록의 삶이 우리의 내 삶에 보여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어떤 중요한 죄가 무엇이냐? 18절 말씀에 그 죄가 나옵니다. 18절에. 18절 같이 보면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바로 그 어떤 중요한 죄는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에 임한다고 하는가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것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인간의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왜 가장 큰 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 그것만큼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인공지능 로봇이란 게 있지요. 많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면 이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모든, 거의 모든 일을 다 대신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자리를 뺏는 것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뭔가 하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자기를 만든 인간을 무시하고 나아가서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 씨가 알파고에 농락당하는 거 보셨지요? 지음받은 로봇이 자기 일을 지은 사람을 무시하고 오늘 공격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 폐륜이란 말 있죠. 폐륜. 폐륜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폐륜 중에 폐륜은 무엇입니까? 자기 낳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 없이 낳은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폐륜하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나에게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낳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막대합니다. 이것이 폐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면 해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가 없거나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나 역력하세요. 무속인이었다가 무당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센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당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이게 급이 있어서 그를 보호해주는 그 귀신이 센 귀신이냐 좀 덜한 귀신이냐 이 등급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센 귀신에 잡혀가지고 잘 나가는 무당이었는데 하루는 마음이 아주 이 귀신들에게 내가 오늘 죄를 올려야 되겠다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조상 그 귀신들에게 정성껏 죄를 올리고 하나하나 절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자기 입에서 아멘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무당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오나, 이 말이 안 나오게 입을 꾹 이렇게 다물고 일어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을 세 번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갑자기 자기 머릿속에 영화 필름처럼 이 장면이 지나가는데 뭐가 지나가는가 하면 자기가 8살 때 저 시골의 외딴 집에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 교회 가지 말라고. 근데 그날은 자기가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그런 그 생각에 막 기쁜 마음에 깡총깡총 뛰어가던 그 자기의 모습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진 이 무당이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었는데 왜 나를 이 30년 동안 이렇게 그냥 두셨는가.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그가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나중에 개종을 해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당이요. 그것도 아주 잘 나가는 무당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슨 성경 공부 예배를 나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바로 알아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알아지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이 19절 말씀에 나와요. 19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아지도록 창조하셨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아주 과거에 하나님을 지독히 부인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내가 내 힘으로 살면 되지 하나님을 뭐하게 믿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반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뭐 너무 아주 그냥 철저했어요. 그런데요, 한 번은 치과 수술을 받으면서 요 치통이 너무너무 심해요. 여러분, 치통이 심하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막 떼글떼글 구르면서 그렇게 고통을 받,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던 사람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떼글떼글 구르면서 너무나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분명하게, 다양하게 우리 마음에, 여러분 이 양심을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2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모든 만물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분명하게 우리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느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20절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게 말씀하셨나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분 요컨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시고 성령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불의함으로.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21절 이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죠. 기가 막힙니다. 함께 21절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는요, 우리가 같이 큰 소리를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우리 입에 붙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압니다. 예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구절에는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네 가지 삶의 특징이 나옵니다. 네 가지 삶의 특징. 첫 번째로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실패.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는 지금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사고의 뒤틀림. 거기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사고가 뒤틀립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의 어두워짐입니다. 삶의 총명과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오늘 이 머리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런 죄된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끊임없이, 다양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멘. 하나님, 하나님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뭘까요?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은 어떤 벌을 내리고 또 망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심.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형태가 조금 여러 가지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즉각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이 미워하신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내리시는 조치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의를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든지 또 하나님께 내가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든지 했을 때에 즉시로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아,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지요? 이 부부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기로 했어요. 밭을 팔았습니다.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즉각적인 심판입니다. 다윗 왕은 시나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긴 했지만은 심판은 내리셨어요.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다윗 집에서 칼이 떠나진 않았습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어려운 말은 육이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더러운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26절도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여기 내버려 두셨으니에 밑줄들 그세요. 2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세 번이나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내버려 두사는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내치는 사람들의 아주 무서운 결과입니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아주 매우 좀 엄하시고 무슨 잘못이 있을 때마다 따끔하게 혼을 내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여러분, 부모님들은 보통 자녀가 잘못했을 때 훈계를 하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어머님이 저에게 굉장히 속이 상하셨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해. 저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말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무슨 행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아무 제재도 안 하십니다. 뭘 하든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없는 사람 취급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 말을 듣지 않고 꾸지람을 듣지 않으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좋겠습니까? 죽을 맛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24절에 아까 여러분 정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생각한 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죄짓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에게 여자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죄를 져도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대요. 아무리 죄를 져도 저를 그냥 놔두시대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이 이야기를 듣던 무디 목사님이 부인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부인은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이,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했는데요. 자, 교회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반문하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 아무 일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파스칼이라는 분이 팡세에서 인간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세 종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인간,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세 종류의 인간. 첫 번째로는 방임된 인간입니다. 방임된 인간.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무관심하게 사는 방임된 인간인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이 이 방임된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학적 인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찾으려고 애는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늘 철학적으로 생각만 하다가 찾기만 하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유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사는데도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부러워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너무 잘 돼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바쁘고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심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공통적인 현상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 정말 막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제 마음에 제가 목회자로서 아, 저런 분은 남보다 저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니까 좀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좀 일도 잘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게 반대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교우들이 문제도 많고 참 고달파요. 고달파. 사는 게 고달픕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고달플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방금 전에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고달픕니다. 여러분 고달플 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사람들,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오늘 말씀은 죄악 속에서 뒹굴러도 그냥 놔두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아주 잠깐 한눈을 팔아도, 잠깐 죄를 져도 득달같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잠시라도 그 죄에 거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호박을 키우는 한 사람이 호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을 잘 농사하는 사람에게 비법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호박을 잘 키웁니까? 여러분 그 비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해보신 분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이 나무 작대기로 호박잎과 줄기를 때리는데 호박잎이 찢어질 정도로 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게 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여러분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 호박 열매가 크게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호박 순치기라는 게 있어요. 진짜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때로는 시험을 만나게 하고 환난을 만나게 하고 문제를 만나게 하고 괴롭고, 조금만 기도하지 않으면 막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여러분 그러면 감사하시기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 시험과 환난은 뭐예요? 호박을 치듯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대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5절부터 아까 6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8절입니다. 5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으면 너무 편안하면 그거는 오늘 뭐라 그래?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이 어깨에 무거운 날개를 주셔서 이렇게 두 개씩이나 그것도 양 어깨에 올려 주셨습니까?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야, 네가 날 수 있는 거는 그 날개 때문이야.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여러분 다 영적으로 날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왜 내가 좀 날고 싶은데 나에게 왜 이렇게 무거운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시련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어깨가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시련, 우리 어깨 위에는 그 고난과 시련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 날 수 있는 날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하면 그 고난과 시련이, 아 날개구나, 영적으로 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고난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전에 한번 제가 드린 예화인데요.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원주민과 함께 큰 이 강물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큰 돌을 이렇게 가슴에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아주 무거운 돌입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나에게 처음에 초면에 이렇게 큰 돌을 안겨주나 말이 안 통하니까 모르겠죠.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서 어쨌든 그 돌을 끙끙 메고 강물을 건너가는데 그 큰 돌을 준 이유를 중간쯤 가서 알겠더라는 거예요. 왜요? 몸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물살이 세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큰 무거운 돌 때문에 내가 그 물에 쓸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무거운 돌을 주시고 내 참기 어려운 그런 시련을 주시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로마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아하, 그 무거운 나의 인생의 짐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신앙이 이렇게 버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이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수요일날 꼭 오시라는 거예요. 꼭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가정들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부탁드려요. 이 로마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꼭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꼭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